눈만 봐도 알아. 뭘? 사랑에 빠진 거야. 누가? 그렇게 되면 친구도 몰라봐. 우리 둘만 남겠지. 너무나 달콤해서 정신이 몽롱해져. 아, 이렇게도 낭만적인데 왜 눈물이 날까? 망설이게 될까 알 수 없는 마음 언제나 그런 사랑이지만 말을 못하겠어 시절은 가고 슬픔만